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째쯤에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화는 14일 성명을, 13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에콰도르 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진선 문화연대성 에콰도르 과란다 협회는 공동성명을, 봄아프리카운동 우간다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베닌 김종일 장군 만세 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